2017년 백두산 윈칭성대회 로마니아 전국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 윈칭성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활발히 조직하기로 했습니다.